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부활절 지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항상 증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십자가 설교는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한 10주에 걸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 설교는 주로 부활절에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니까 다 들어가겠죠. 근데 문맥으로 따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문맥 뒤에 뭡니까? 믿을 만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심 많은 사람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전해 내려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 인도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조차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거죠.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러나 그 사흘 이후에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여주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나 다른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듯이 요나의 표적, 부활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부활 외에는 증거로 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부모나 형제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기적을 경험하면 자기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부활이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활이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파로가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열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자 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나일강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이집트의 술사들도 그와 같은 기적을 재현해냅니다. 바로가 술사들을 불렀는데 술사들도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즉 마귀도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면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내 욕심을 틈타서 마귀가 그걸 일으켜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종교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 부처가 돌을 닦다가 득도해가지고 해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서 뭐 열반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석가모니가 죽어서 열반에 갔는지 해탈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부활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신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시고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다른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280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너마 군병이 나눠 가진 것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공생에 말씀 전하다가 예기치 못했는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과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은 지금도 여러분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처럼 평범한 인간이신데 거짓 메시아 행세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이런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을 열심히 파고 연구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예언대로 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자기가 메시아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도 있듯이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자기가 메시아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자신이 인간이면서 거짓 신, 거짓 메시아 노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숭배받고 싶어. 나는 신으로 경배받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인간이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 아무도 이런 고난받을 생각 안 해요. 다들 그 불쌍한 성도도 모아놓고 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단들의 교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웬만한 재벌 부럽지 않게 그들이 살고 있어요. 막 그런 목적으로라면 거짓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거짓 메시아가 되었어. 메시아 노릇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 중에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빼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이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꺾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 양옆으로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냥 매뉴얼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뼈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확인 사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는 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 노릇을 하고 싶어서 예언들을 자기가 막 성취해 갔어요. 근데 이것까지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군사 4명이 찢어서 나누어 가집니다. 옷이 비싸니까 그 배를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속옷은 하나니까는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집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이런 것까지 거짓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언을 연구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조차 매수하여서 내가 죽으면 빼꺾지 말고 내 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기 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 매수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언이 성취될 때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능력자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한 청년에게 뭐 그 청년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야,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하나 해줄게. 예언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가 문제지. 자, 아무튼 철수에게 내가 예언 하나 해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넌 언젠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진짜로 철수라는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결혼을 했네. 감탄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런 예언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 그 청년에게 이렇게 예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철수야, 너는 몇 년 뒤에 그 몇 년도 정확하게 뭐 연도를 말하면 더 좋겠죠. 결혼할 것이고 너의 아내는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야. 그리고 너의 주례는 오바마가 할 것이고 축가는 저스틴 비버와 싸이와 소녀시대가 해줄 거야. 그리고 축사를 영국의 황태자가 와서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때 철수는 나에게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은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철수는 분명히 나에게 전화할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나에게 전화하든지 아니면 나를 교주로 삼든지 아니면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철수는 믿을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다? 그것은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인데 더구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수천 년간의 역사를 망라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와 민족과 왕들 위에 주관하시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강대국 로마와 그 로마를 다스리는 자칭 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황제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 그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절대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가를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일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임마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얼마나 확실했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에 이제 죽어도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확신한 거죠. 여러분 50일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아니라면 이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전하면 당연히 자기들도 죽을 것을 알면서 도대체 50일 동안은 뭔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다가 목 베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사자에 뜯겨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또 예수님처럼 달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50일 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부활 아니고서는. 그들이 분명하게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란 인물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있었고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공문을 들고 가던 열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의 부모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그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였습니다. 최고의 선생이신 가말리알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던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으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부를 포기할 정도로 권력을 포기할 정도로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된 이 젊은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설명으로 가능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부활은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부와 권력과 명예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은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텐데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겠다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이건 너무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바울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보다 바울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내 입에서 부활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부활,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항에서 하프만 봐도 와가지고 내가 누구 봤다고 전하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성경은 다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다 믿는데 내가 부활은 못 믿겠다. 다른 것 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다 안 받아들일 거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런 고민하면서 전하지 않았어요. 이 부활을 진짜 믿을까? 왜냐? 그들은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